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이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으로 6장부터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시내강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을 보여주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각 지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나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광야에 다시 죽거나 또는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거인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의 사건과 더불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이 언약 관계를 단절시킬 뻔했던 이 불신앙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회상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성취할 그 가나안 정복이 그들의 의로움이나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상기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혹시라도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목적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 들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둘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주 주야로 금식을 하며 대면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두 손으로 이 언약의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을 새기시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언약을 하다라는 것을 잠시 살펴봐야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카리트 바리트라는 것입니다. 카라트 바리트. 여러분, 카리트는 쪼개다라는 의미이고 이 베리트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라트 베리트는 언약을 쪼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옛날 근동지방에 파기되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어서 양쪽으로 나누어 놓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것은 계약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짐승처럼 쪼갬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 이렇게 행하시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두 돌판을 주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여기에 새겨진 나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언약이 담긴 두 돌판을 받고 났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2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법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내 백성, 너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누가 인도해냈는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모세,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열 가지 재앙과 또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 출애굽 시키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열조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스스로 힘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출애굽 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광야의 시간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여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결과는 너무나 뻔했습니다. 광야에서 죽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죽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었어요. 만약 모세의 중보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그대로 멸하여서 역사 가운데 영영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범죄한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죄를 벌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을 즉각 박탈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이 범죄한 성도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품속에 안고 있던 그 괴로움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과 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사사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은 죄악의 반복을 기록할 때에 그들이 범죄하여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동안에 그 숱한 괴로움들은 하나님으로 백성으로서 누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존귀와 위엄과 그 모든 영광들을 누리지 못하였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어리석음과 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또 그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보았으니까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만함이라는 뜻보다 아주 고집센 스터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늘 여호와께 거역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불통한 이 말을 듣지 않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듣지 않는 가축들을 생각해 보면 소나 어떤 말의 이 목에 굴레를 채우고 주인이 가자는 곳으로 끌 때 순순히 따라오는 녀석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들을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주인이 끄는 반대 방향으로 버팅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팅기는 이런 녀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축들과 같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조차 부르지 않으시며 나를 막지 말라라고 그 진노를 바라시는 그때에 모세도 산에서 내려오면서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기록한 그 돌판을 깨트려 던져버렸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판이 어떤 돌판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새기신 돌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러한 십계명 돌판을 아낌없이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라면 이것들을 어떻게 감히 던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모세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경건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성격이 아주 불같아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모세의 성품과 상관없이 이 십계명의 돌판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써 이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파괴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우상을 만들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의 상징물이라고 할수 있는 이 십계명에 새긴 돌판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돌판이 돌로 되었건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 되었건 금으로 글씨를 새긴 것이었던 건, 이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그 십계명의 그 돌판에 새겨진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써 그 돌판이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돌판을 깨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을 하고 십일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다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섬김과 헌신이, 봉사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이사야서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언약에서, 그 약속에서, 그 법과 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이 악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계명이 마음에 새겨져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크게 경노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찍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와 지도자인 아론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에 우리는 모세의 행동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범죄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아론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서 범죄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죄악의 뿌리가 되는 이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찍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이 시내에 뿌림으로써 그 죄악을, 그 뿌리까지도 완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행동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십자가의 구속하심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기에 바쁘지만 내 영광을 취하여서 따라 살지만 그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 진노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단번에 하지만 영원토록 씻으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세의 행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나타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바라보시고 또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죄를 제거한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세는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우리의 죄를 그들의 죄를 깨끗이 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범죄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